개막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 3 8번째 시간 2부를 시작합니다. 2부는 이제 종목 파트 들어가겠는데요. 저는 마이클 리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완전 일부는 완전 내가 발렸어. 이 친구들 젊은 것들이 아주 그냥. 아, 내가 아파서 그래. 아, 날 거들거들 날려 먹게 하는데 뭐야. 자꾸 기침해, 아까부터. 아, 그러니까, 아까 잠시 커피 마시고 이럴 때는 기침하는 게 없잖아, 지금. 아니, 아까 제가 잠깐 밥 먹으러 왔잖아요. 오는 동안 갑자기 소나기 와가지고서 비를 다 맞아버렸어. 근데 갑자기. 비가 휙딱 맞으니까 바로 또 기침이 오네요. 그런 소리 만 비 맞고 기침 난다면 세상에 비 계속 맞고 다니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서양 사람들 있잖아요. 시애틀이나 이런 데 있죠. 밴쿠버나 네. 이런 거기는 원래 비 오는 동네잖아요. 우산을 안 쓰고 다녀. 어렸을 때부터 비를 맞고 자랐잖아, 걔네들.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거고. 아, 그런 거야? 네. 아, 종목 들어가 있는데 일단 김성 과장. 네. 네. 지난주 뭐 있었지? 현재 현대엘리베이터 했을 거예요. 아, 현대엘리베이터. 아, 나 관심 줄 얻는데. 맞아, 맞아. 현대엘리베이터 뭐 잘 가고 있고. 관심하면 1번에 많았어. 예. 네. 주가는 안 움직이더라. 무겁죠. 살짝 무겁죠. 근데 어차피 이거는 코웨이 갔던 것처럼 네. 천천히 뭐 이게 아니 엘리베이터가 이슈가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천천히 돈을 벌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막 네. 그냥 편하게 네. 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좀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컸던 종목 중에 하나 하이비전 시스템이 네.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어내야지 뭐. 네, 그래서 간단해. 일단은 그잖아. 그 아니야 왜 웃어? 하락의 이유를 굳이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 내용 변한 게 없어요. 네. 악재도 없고요. 네. 그런데 약간 좀 그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듀얼 카메라 쪽으로 일단은 잡고 있는데 듀얼 카메라가 이제 화소수가 네. 낮은 화소수를 가지고서도 고화질의 품질을 만들어낸다는 건 듀얼 카메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듀얼 카메라, 그러니까 화소수가 높아져야지만 이제 새로운 화소수가 높아져야지 장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주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는데 네. 화소수가 낮아도 그게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갑자기 다시 좀 터지면서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주가 흐름을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중간 레벨의 회사가 좋은 거야?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게 쉽게 해서 기존 장비로도 그게 커버 가능하다 그런 좀 뭐 장비 발주가 새로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 때문에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 딴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인가? 네. 그때 우리 저희 그 메리츠 증권의 지목권 애널리스트를 모셔놓고 네. 우리 또 이 부분에서 한 시간 정도 동안 얘기를 했었어요. 네. 했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듀얼 카메라든 뭐든지 간에 하이비전 시스템 장비 쪽에서는 수혜가 된 건 맞다. 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단기 종목 뭐 오른 부분이 있어서 기관들이 샀다가 오늘도 좀 뱉어내는 물량이 있어서 흘러 내리고 있는데 네. 일단 다 떠나서 네. 만약에 진짜 듀얼 카메라의 이슈가 없다고 가정할게요. 네. 하더라도 올해 예상되는 실적 자체가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혀 있는데 보수적으로 잡힌 실적 자체도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좀 주가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결국 그래도 천천히 가질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말씀드린 종목들 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네. 일반적으로 하이비전 시스템이 약간 좀 최근 변동성이 있고 나머지는 네. 천천히 아이마켓 쿨에다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잘 가고 천천히 가고 있고 네. 예, 특별히 뭐 이렇게 이슈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특별히 뭐 AS를 해드릴 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관심 좀 뭐야? 오늘의 딱 한 종목. 오늘의 한 종목. 나 김성훈이 얘기하는 딱 한 종목 이거다 이놈아 하는 거. 오늘 한 종목은 제가 좀 고민했어요. 지금 고민하는 남자네. 네. 네. 지금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네. 반도체, 화장품, 제약, 바이오가 네. 이제 기존 주도 업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네. 화장품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오늘도 한국콜 막 밀리더라고 이제. 네. 그러니까 아 이제 원래 한국콜 막 코스메스 대장주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떨어졌던 애들이 기적 반등이 나오고 있고 대장주가 끝까지 살아남았던 애들이 밀린다. 네. 화장품이 이제 거의 꺾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은 일단 패스하고 네.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살짝 좀 몇몇 약간 좀 약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에러가 된다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긴 한데. 에러 기대감 있는 애만 하는 거지. 근데 솔직히 근데 아무튼 뭐 그래서 그런 에러라는 것도 솔직히 기대감도 한두 번이지. 계속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지친 부분들이 나빠지나면서 반도체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등장한 섹터가 몇 개 더 있어요. 네. 사물 인터넷, 네. 사물 인터넷 그리고 핀테크 네. 관련주들이 네. 오늘 좀 올라가더라고요. 다시 말해서는 그 무너질 자리에서 안 무너지고 다시 돌아서는 네. 종목들이 나올 때는 좀 눈여겨 보이는데 네. 최근에 결제주들이잖아요. 결제주들이 안 좋았잖아요. 주요 지지선을 무너뜨려서 밀려서 작살나야 될 자리에서 다시 돌려서 올라오더라고요. 결제주가 뭐야? KG 뭐 KG니스 모빌리언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거 핀테크가 지금 네. 시장에서 다시 이제 핀테크를 살리나 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핀테크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 네. 그럼 나도 핀테크 해야겠다. 그래. 핀테크의 대장은 저는 나이스 정보통신이라고 보고 뭐? 나이스 정보통신? 네. 일단은 겁먹지 제일... 말고 야, 한번 해보는 소리 아주 아저씨. 아니, 뭐 겁먹고 없어. 형님, 네. 썬데이 토지가 왜 썬데이 토지인 줄 알아요? 왜? 토지 우리 있잖아, 토지. 거기에 일요일에 만나갖고 그 게임 그 사무실 없어서 걔들이 거기서 이렇게 작업을 했대. 진짜로? 그래서 썬데이 토지래. 대박인데. 우리는 세러데이일까? 먼데이 토지로 그냥 했어. 진짜로? 대박이래. 그래서 토지래. 그래서 걔들 왜 토지야? 맨날 그랬더니. 이승훈 대장이 국세 사면진다면서 자 그래서 그 말씀드린 종목은 네. 그 나이스 정보통신인데요. 네. 지금 갑자기 누가 또 갑자기 손님이 오셨네요. 네. 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나이스 정보통신인데 핀테크 관련 주기에서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일단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 베이스로 네. 말씀을 드리죠. 네. 근거 없는 그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 네. 일단 올해 역시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적도 마찬가지로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이거에 대한 부분 노이즈가 있었어요. 뭐야? 그 카드 수수료에 네. 대해서 네. 그동안 정액제였었는데 그걸 정률제로 이제 바꾸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노이즈를 섞이면서 그동안 결제주들이 벤사들이 못 갔었던 부분들인데 이미 이거는 캐캐목은 이슈이기 때문에 이미 다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정률제가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신규 가맹점부터 이제 정률이 적용이 되고 기존 가맹점은 2017년부터 적용이 네.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당장 어떤 실적에 충격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 벤사들이 가맹점 운영할 네. 때 안 좋았던 관행이 그게 네. 그 리베이트거든요. 네. 리베이트가 아니면 뭐 가맹점에 주는 뿌리는 리베이트 뭐 등등 리베이트가 수익의 거의 50% 지금. 네. 근데 이번에 리베이트 전면 지급 전면 금지가 된 상황이죠. 물론 네. 아름아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오히려 원가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모멘텀은 삼성페이입니다. 네. 삼성페이가 딜레이 됐잖아요. 딜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하는 건 하는 거니까. 네. 삼성페이가 딜레이 되는데 삼성페이에서 나이스 정보통신이 삼성페이의 결제 통합 모듈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페이에 대한 어떤 수혜주는 나이스 정보통신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을 좀 봐요. 삼성페이가 덮어서 네. 지금 네. 저를 포함해서 네.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사생활을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자는 어디로 가고? 제가 같이 사는 여자 없어? 없어요. 형님도 혼자 살잖아요. 무슨 소리야? 아무 소리야, 진짜. 네. 그러면은 네. 나도 마음속으로 혼자 살고 있어. 사생활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나도 마음속으로 혼자 살고 항상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야. 사생활 얘기하면 제일 불리한 사람은 당신이야, 당신. 뭐가 불리해요? 예, 사생활 얘기하지 마. 네. 결국 뭐냐면은 이게 시대 트렌드에도 엮이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가 혼자 사니까 저희 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장소가 바로 편의점이거든요. 편의점. 아, 편의점. 네. 난 뭔 얘기 하나 했네. 난 또 뭐 편의점에 강해. 아이씨. 아이씨. 자, 지금 GS 리테일. 판별기도 판다며. 임진주. 네. 편의점 GS 리테일, BGF 리테일 주가도 좋잖아요. 네. 좋지. 그거는 하나의 이건 어쩔 수 없는 1인 가구 증가는 대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왜냐면은 얘 동사 나이스 정보 통신의 가맹 주요 대형 가맹점 중 하나가 편의점이에요. CU, GS. 즉 어차피 저도 가면은 카드 긁을 때 1,000원짜리 사도 카드 긁고 500원짜리 사도 다 카드 긁잖아요, 요즘에. 네. 카드 안 긁는 거 있어요. 네. 즉 다시 말해서 자, 편의점이 잘 가는 카드 안 긁는다. 편의점이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전화기를 하잖아. 앱으로. 앱으로 찍지. 네. 모두 누가 카드 쓰니 요즘에? 그러니까 촌스럽게. 아, 카드 써야죠. 아우 촌스러워. 아니 뭐 아니 앱으로 찍어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삼성페이 나오게 되면은 물론 뭐 얼마나 뿌리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뭐냐면은 편의점의 주가가 좋다는 거는 그만큼 편의점 매출이 올라간다는 뜻이고 네. 편의점 매출이 왜 올라가냐? 1인 가구가 늘어났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뭘 이렇게 1,000원짜리 결제하나? 아니거든요. 카드로 결제하고 다 소액 카드. 네. 즉 소액 결제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1인 가구의 증가 추세 맞물려서 꼭 그것이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네. 아빠들 뭐 4인 가구는 아니겠습니까? 네. 어차피 소액 결제가 증가가 된다라면은 편의점을 주요 가맹점을 두고 있는 나이스 정보 통신에 있어서는 앞으로 향후 꾸준히 주가의 어떤 흐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핀테크 중에서도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가총액 적정하죠. 네. 3천억 3,400억인가 오늘 3,800억인가 그럴 텐데 네. 올해 추정 EPS가 계산 해보게 되면은 뭐 업계 평균 포가 20배인데 15배 주더라도 한 4만 원까지는 열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어차피 보수적으로 15배니까 근데 삼성페이랑 이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반영시키면 업계 평균 퍼 20배를 줘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5만 원까지도 네. 목표 주가 1차 목표 주가 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뭐 나이스 정보 통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뭔가 느낌이 지금 느낌이 웃긴 오네. 여기 저 가족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거를 이제 황현이한테 그거를 좀 배우는 것 같아요. 뭘? 이렇게 뭐 어떤 그 시대 찔러야 돼. 트렌드? 네. 네 그런 것들을 가져 거기서 이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는 거죠. 저기 그 저기 1인 가구는 제가 관심 많죠. 그쪽 비즈니스에 대해서. 예, 네, 이승훈 대표님. 나는 지금 아, 자 이승훈 교수는 아, 우리 교수 회의하자고. 나는 이제 KG 모빌리언스 갑자기 이렇게 좀 보고 싶어지네요. 예, 네, 그 뭐하는 회사예요? 핀테크 하니까 우리 그 고삐리들이 좋아할 거예요. 네. 우리 고삐리 분들이 많이 할 거야. 네. 뭐에 하냐면은 고삐리들은 카드가 없잖아요. 네, 네. 카드가 없는 사람들이 네. 이제 스마트폰이나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뭘로 결제하겠어? 카드 없으면 알로? 알로 결제하든가 네, 아니면 네. 저걸로 결제해야 될 거 아니야? 핸드폰 소액 결제로 그죠? 한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상향됐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한도를 네. 정해놓으면 좋대잖아. 이게 한도가 30만 원이었거든. 네. 근데 그걸 50만 원으로 이번에 상향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한도 상향에 대한 쪽에서 어쨌든 간에 KG, 그러니까 카드가 없었으면은. 우리 애가 30만 원 해달라면 안 해주지? 안 해주죠. 네. 근데 이제 그건 갖다가. 어떤 부모가 해줘, 30만 원? 아, 근데 애들은 그런데 애들만 있어? 응. 대학생은? 대학생도 자기가 벌어서 써야지, 진짜. 그러니까 대학생도 네. 자기가 벌어서 쓰더라도. 네. 당장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결제를 하고 싶으면 바로 소액 결제 움직이기 편한 거다. 나 알아 이 사람아. 소액 결제를 할 거 아니야. 그 한도 핸드폰 결제 편하지. 편해. 상향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핸드폰 결제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아 얼마 전에 다시 한번 결제 그 확인한 게 그거였어. 나 네 그거예요. 따라서 확인 안 했더니 그다음에 핸드폰 결제가 안 떨어지더라. 네, 그거네. 네 그거예요. 동의서라는 거. 네, 동의하라는 그거였어. 50만 원. 그게 이제 50만 원 확인 상향이 됐기 때문에 네. 그 핸드폰 결제 관련돼서 수혜를 구조적으로 볼 수밖에 없. 다 네. KG 모빌리언스 같은 네. 경우 네. 그리고 이제 KG 그룹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도 지금 이제 KG 그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이게 영역이 겹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KG 모빌리언스하고 KG 이니시스가 하는 게 약간 겹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KG 모빌리언스 쪽으로 이제 몰아주는 거죠. 이 소개 쪽은 그리고 이제 네. KG 이니시스는 이제 그 저거를 하는 거고 네. 그 인터넷 결제 네. 페이게이트를 하고 알아 본지 아니요. 그래서 이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가 만약에 내가 이제 KG 그룹이면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 매각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이 겹쳐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매각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출발은 핸드폰 링서이 팔던 거 아니야? 그쵸. 그잖아. 잘 안 해. 발소리 팔던 회사 아니야, 처음에. 모빌 현장 다달이랑 똑같이. 발소리 500원처럼. 처음에 링투융 이런 거 하던 거 아니야. 원래 형님도 현대중공업 아버지이기 전에 다달의 아버지였잖아. 다날의 아버지. 걔네 길거리 출신이군요. 어, 길거리 출신이야. 나이스 정부 선수는 정통파잖아. 아니, 얘 출신을 따지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KG 모빌리언스의 실적 개선 기대감. 네. 이게 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KG 모빌리언스 그동안에 좀 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4월달 고점 찍고 쉬었단 말이야. 한 달 넘게 정도 쉬었는데, 이제 그 핀테크 같이 올라오면서 네. 얘도 갈 때 됐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 되네요. 주가 얼마야 지금? 지금 2만 원인데 시가총액이 4,200억이거든요. 아 그게 다나리하고 좀 비교해 볼까? 네. 다나리가 다나리하고는 다르지. 네. 다나리는 2,000억이지. 2,000억밖에 안 되는 거지 다나리가. 아 그렇죠. 연합 KG 뭐 다나리는 길거리라서 이게 안 올라와요. 올라가지도 않았어 다나리는. 중가 산다는 다 어떻게 됐어? 윗가 그런 다. 다나리는 안 올라가. 다나리 2,000억이었나요 시가총액이? 왜냐면 KG 모빌에서 4,000억이다. 이게 지금. 지금 아니, 핸드폰 아니, 있잖아. 참나. 다나리랑 솔직히 다나리랑 모빌리언스는 스마트폰 되면서 좆된 회사들이야. 어, 그렇죠. 그잖아. 그쵸. 그 전에는 전부 다 여기서 핸드폰 결제고 이거 짤락짤락 했던 거잖아. 예전에 이게 이게 뭐였지? 그 스마트폰의 OS가 아니라 예전에 이 대표 뭐였어요? 뭐든지 하려 그러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는 다 그걸 썼잖아. 네네. 엄청 불편한 거. 네. 뭐 우리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네. 그래 그걸 하려면 다 뭐든지 사업하려 그러면 다나리나 모빌리언스 페이 그 통해서 가라 그랬었잖아 그때. 다 여기 낑겨들어서 무조건 돈 벌던 그 슈퍼 을 중에 을이지 을 슈퍼 을. 네. SK랑 KT 밑에 딸랑거리면서 돈 벌던 그렇죠. 거 아니야. 딸랑딸랑하면서. 네. 왜냐 SK가 직접 하기 못하니. 심지어 이런 거잖아요. 그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다 여기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얼마 시가총액? 4,000원. 비싸다. 비싸다. 2,000원. 비싸다. 아니 내가 당했던 건 생각하면 비싸네. 왜냐면 그 당시에 그게 그 나아바리가 있었으면 계속 돈 벌지. 근데 스마트폰 생기면서 엑스됐던 거지. 엑스됐던 거. 그렇죠. 막 그 회사죠? 모빌리언스. 맞습니다. 모빌리언스랑. 모빌리언스. 네. 근데 보면 지금 이게 바뀌어 갖고 다시 뭐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느낌은 괜찮네. 모빌리언스 영업력이 좋네요. 매출액 때문에. 매출액 때문에 영업력이 좋아. 다나라고는 다른 회사야. 아, 다나보다 큰 회사는 내가 인정. 다나보다 그룹이다. 그룹사잖아. 그룹사 경기화학. 그런 거야. 경기화학 그룹사냐? KG 경기. 아, 네. KG 케미칼. 아니, KG는 왜 주는 말이게? KG 케미칼 경기. 진짜 경기요? 어, 경기화학이야, 걔네가. 아, 진짜요? 어. 나름대로 하나는 케이스, 하나는 지료 쓰시는 이유가 있겠지. 높은 어른의 뜻이. 뜻이 있겠지. 경기도가 그렇게 쓰나? 몰라요. 아, 경기도도 그렇게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아, 그러면 저는요. 저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 관심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CJ, CGV도 얘기하고 사실상 CJ, CGV보다 CG, E&M을 더 좋아하는데. 아니. 뭐요? 그 먼저 해줘야 돼. 뭐? SDI. 삼성 SDI. SDI. 그 어? SDI 질문 들어온 거. SDI 작년 연말에. 아 이거 우리 그 저기 그 친구 알아? 그런 걸 질문하면 우리 또 예쁜 언니가 목소리로 오늘의 질문 딱 읽어줘야 되는데 안 온대? 아 오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서 묻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 묻는 거 다음 주는 없지. 다음 주 저희가 있으니까. 응. 얘기해봐 얘기. 아 뭐 SDI 이거 오늘 올랐어요. 7% 근데, 가까이. 근데 네. 이게 SDI 7%였어요? 요즘에 7%는 명함을 못 내밀어. 30%의 중에서 7%인데 이게지 이게. 그러니까 SDI 강보합이지. 강보합이야 강보합. 강보합. 근데 뭐? SDI 어찌하오리까 질문이 거야. SDI는 저는 엄청 좋아하죠. 이거 하여튼 작년부터 계속해야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로 다코스로 얘기했던 건데요. 오늘 아까 지나다 봤죠 우리 BMW i8 봤죠? 아까 BMW i8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지? 돈 있으면 사고 싶더라.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눈에 많이 보일 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거 타고 어디 뭐 왔다 갔다 하겠니? 근데 방지턱 때문에 그게 보면 이게 순수 전기차가 있고요. 근데 저 그것도 그 그 PHEB잖아요. 네. PHEB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가 있는데요. PHEB가 먼저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PHEB라는 게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전기로도 꽂고 이제 그렇다는 네. 건데 제가 보기에 하여튼 그 이제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BYD 같은 거 있잖아요. 중국의 BYD에 네. 한번 해볼 만한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월 7천 대 팔리던 게 요새 중국에서 월 3만 대 팔리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여전히 다만 다코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흑자 전환일 때거든요. 근데 삼성 SDI 흑자인데 제 말은 흑자 전환인 건 그 사업 분야 흑자 전환일 때. 그러니까 2차 전지 분야의 대형. 그러니까 소형이 아니라 대형. 소형이랑 핸드폰이고요. 핸드폰이나 노트북은 이미 흑자고 대형 자동차형이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막 내년에는 거의 기정사실인데 그때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고개 붙고 정말 눈에서 보일 때 되면 주가는 그런 주식이 다섯 배 가는 거거든요. 저도 네. 동감하는 게 오늘 뉴스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삼성이 네. 자동차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애플, 구글, 테슬라 중에서 삼성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근데 아니, 특허를 많이 내는데 네. 채용을 채택을 해줘야지. 네. 채택을 해줘야죠. 근데 형들이. 네. 특허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은 네. 삼성은 무조건 전기차 배터리, 전장 장치, 소재에 관한 특허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이게 왜냐 왜 났는지 알아? 오늘 뉴스 왜 났는지 알아? 왜요? 어저께 다른 질문에 LG가 졸라게 나왔거든. 아. LG로 예를 들어서 1조 원의 부가치 창출 구에 나오니까 삼성이 높부분 있다가 야 우리 왜 안 나오냐 하니까 그 얘기가 났겠네. 똑같죠. 어쨌든 뭐 어쨌든 좋은 거네요. 어쨌든 좋은 거죠. 외주학도 좋고. 아니 이렇게 한번 물어봤겠지. 그리고 공보실에서 아 젠장 했겠지. 아 그래서 아 왜 무슨 얘기 다 했지? 아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에 워낙 관심 많은데 제가 이제 약간 딴 얘기 부탁드리면 넷플릭스란 주식이요. 저희가 처음 방금 그 딱 한 점을 시작할 때부터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때 주가 딱 10배 갔거든요. 진짜 10배. 이번에도 600달러 넘어서 사상 최고가 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액면 분할하거든요. 600달러 넘으니까 좀 비싸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분할하는 얘기하고 액면 분할을 해서 아직 명분이랑 결정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오면 수권 주식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 수권 주식수, 발행 주식수 있죠. 가는 걸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조만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많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럼 도대체 그런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꽃이 뭐예요? 네, 여기 보면 그 넷플릭스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또 특정한 어떤 케이블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입자를 해갖고 어떤 케이블을 통한 가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인터넷망을 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렇죠. 예, 네,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개념이 뭐냐면 예. 아, 지금 말이 오늘 말이 아까 한 말을 시켰고 말이 없나 봐요. 아까 용어가 안 나요. 진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특정한 뭐 통신사나 특정한 나의 케이블 이런 거는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를 하나 가입하면 그거를 집에서도 그렇죠. 인터넷만 되면 되고 뭐 유선을 되건 무선을 하건 핸드폰이 되건 그 태블릿이 되건 막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가 그래서 유명해진 거고 미국에서 전체 프라임타임의 데이터 트래픽에서 40%까지 처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제 항상 보면 중망위성 여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중망위성이 계속 가잖아요. 3년 동안 또 이번에 네. 구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망위성 항상 얘기하는 건 구글이 나오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페이스북 나오고 얘기하는 건데 데이터 사용량을 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프라임 타임에 40% 써요, 내가. 예.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상품을 오버 더 탑이라 그럽니다. 오버 더 탑.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OTT. 네, 들어봤어요? 네. 그 약국에서는 OTC라 그래요. 오버 더 카운터랑 해갖고 뭐 그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타민 30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오버 더 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버 더 탑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그 컨텐츠 할 때 보면 넷플릭스가 어떤 회사냐 그러면 저는 이제 설명하지만 조금 아는 척을 하면 OTT 아닙니까? OTT가 대세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가 이거 왜 중요하냐면 작년에 가격을 지금 잠깐 올렸어요. 7달러 99에서 9달러 95에서 올렸고 아마존도 들어오고 소니도 한다 들어오래갖고 경쟁력 주가가 3분의 1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30% 끝났다 그랬는데 해봤자 넷플릭스만 돼 없다 그랬고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요. 네, 그거 내년까지 해갖고요. 얘네가 전국 전 세계 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갈 때 한 1억 8천만 가구 정도 될 거예요. 예. 우리나라 돌면 이제. 아, 일본은 이미 들어갔고요. 우리나라도 그 사업 관련된 사람 두세 명 뽑았다는 얘기는 유세 나요. 이미 사람들 관련된 일할 사람 뽑았다. 예. 이제 근데 OTT 시장이 핵심이에요. OTT 시장. 그래서 일본은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뭐 내년이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뭐 요건도 있고 콘텐츠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콘텐츠가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일본, 미국, 중국판 넷플릭스를 한다는 게 뭐 요코나 이런 애들이 많이 하려는 거고 알리바바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중요하고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가 CJ엘로비전입니다. CJ엘로비전. 저도 관중하고 있는데. CJ엘로비전이 우리나라에서 한다 그러면 넷플릭스가 한다 그러면 가장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티빙이죠. 티빙. 티빙 알죠? 티빙. 네, 알죠. 예. 네, 티빙이 예를 들어 내가 KT를 하건 SK텔레콤을 하건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가입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보면 티빙이 은근히 CJ엘로비전이나 쓰는 사람한테는 이제 뭐라 그래 복합 상품도 팔 수 있는 매력 상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동네 지역 케이블 있죠. 지역 케이블 지금 해갖고 얘네들도 이제 주가가 이게 보면 수익이 안 나요. 별로 회사가요. 유지만 하고 있는데 가입자는 많지만 돈을 잘 못 벌어요.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면 또 왜냐하면 아직도 아날로그 전환율 디지털 전환율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가 한 2년 안에 다 100% 간다 그러거든요. 그럼 똑같은 가입자가 유지되는 전자에서 주가 올라갈 수 있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큰 기대는 솔직히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 김성훈 과장 혼자 사는데 네. 그 동네 케이블 가입 안 하잖아. 하는데요? 가입을 했어? 동네는 아니고 인터넷만 가입하지 않았어? 인터넷 하고 IPTV 그러니까 TV 좀 봐야죠. 텔레비전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있는 사람이고 보통 인터넷만 가입밖에 안 하지. 그럼 어떻게 봐? 그리고 앞으로 인터넷도 가입 안 하지. 공중파 어떻게 봐 그러면? TV로 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J로 비전을 해갖고 CJ로의 인터넷 받잖아. 네. 그리고 데이터 무제한을 받잖아. 그렇죠. 그러면 집에 인터넷을 깔릴 필요 없지. 무선으로 하면 되니까. 이제 무선도 그거잖아. 무선도 기가잖아, 기가. 그렇죠.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 엊그저께. 그러니까 유선망을 갖고 있던 애들은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넷플릭스 회장이 엊그저께 얘기했어요. 동네 케이블 팀 다 죽을 거라고. 미국에서 동네 케이블 케이블에 컴캐스트 이런 애들 있거든요. 다 죽었죠. 그래서 다 죽는 게 얘네들 때문에 죽는 거야. 그래서 중망성과 왜냐면 자기네가 투자했는데 못하게 이거 다 좋댔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CJ엘로비전이 그 사업 분야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인텔이 인텔이 저거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 스틱 PC. 대박 났잖아. 난 그게 되게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거라고. 품절됐잖아, 완전 지금. 네, 네. 안 될 거라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 우리 미러링 하는 거, 스마트폰 미러링 하는 것 때문에 그 크롬캐스트나 그 미라캐스트나 이런 캐스트 하는 그 제품들 가격이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네네네. 4만원 정도 한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인텔 PC, 그 스틱 PC가 16만원이란 말이야. 가격 무지하게 싼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꽂으면 기본적인 16불 아니 16만원. 16만원. 그러니까 스틱 PC가? 네, 스틱 PC가. 근데 솔직한 얘기로 나도 맨 처음에 집에서 다운받아 주다가 애들 그러니까 레고 같은 거 많아 이제 토렌트에서 다운받아 주다가 아 귀찮게 토렌트에 이제 요즘에 잘 안 올라오니까 뭐 이렇게 그 지적재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서 보여주냐면은 유튜브 공식 레고 채널 가서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제일 빨라. 그러니까 환율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에서 안 올라오는 거는 되게 이제 제한적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딱 보면서 PC가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메모리가 하드디스크가 필요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저게 되면 스틱 PC로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SD카드 미니 마이크로 SD 있잖아요. 그걸로 확장도 돼 메모리도. 그러니까 뭐 64기가 딱 꽂으면 되는 거야. 다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성훈 대표가 말이 마음에 이제 아프도 않더니 지금 일부 때 말하더니 살아났네. 내용이 너무 좋아졌어 갑자기. 그래서 이 스틱 PC에 대한 쪽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고 오히려 근데 이런 그 스트리밍하는 애들이 얘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이 플랫폼 가지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유쿠투도라든가 아니면은 근데 유쿠투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간소하게 갖다 컨텐츠를 갖다 틀었잖아. 네네. 이제는 아예 뭐 하냐면 한국하고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걔네들이 독점으로 틀거든요. 그게 소위 넷플릭스 오리지널, 네이버 오리지널, 유쿠 그렇죠. 오리지널. 그 오리지널 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아예 유쿠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기업을 사버릴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게임 기업 사버렸죠. 아가방도 사버렸죠. 네. 그 다음에 레드로버도 사버렸죠. 지금 보게 되면 레드로버도 지금 들어와서 사버렸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게임 업체도 어디지? 어디지 또 이렇게 지금 중국에 팔려갔지.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하면 그냥 사버리는 거야, 한국 기업을. 그렇죠. 아예 그냥 사버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에 대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 게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저는 CJ E&M이 갖고 있다라고. 아, 그렇죠. 내가 그 얘기하지 거. 헬로비전보다는 헬로비전은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면 이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데는 E&M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요. 네. 박수도 닥쳐야 돼. 네. 내가 똑같은 얘긴데 이제 네. 같은 얘긴데 뭐 회사는 어디나 상관없어. 나는 CJ를 사야 된다. 핵심은 CJ E&M이죠. 뭐 핵심은. 근데 아주 말 좋은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오늘 얘기하자. 뭐, 그러면 가성비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평생 40년 살았지 않습니까, 인생을. 그러면 소비 생활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이런 얘기 해보죠. 예를 들어서 김성관이 여태까지 소비 생활한 것 중에 가성비 최고가 뭐야? 가성비 최고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말 되지. 네,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기름으로 사람 필요하지. 최고 있었고. 뭐 2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있었고. 말 되지. 가성비 최고라. 스틱 PC가 가장 됐고 어쩌고 됐고 이성훈 대표 뭐야? 아 자기 산 거 직접 산 거 중에 산 거 중에서는 뭐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블랙박스는 아닌 것 같고 스마트폰 자기도 자기 스마트폰하고 내비게이션 같네. 네, 스마트폰하고 내비게이션. 저는요 저는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은 별로 필요 없어요. 제가 길을 잘하니까. 스마트폰은 뭐 정도? 근데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가성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크롬캐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3-4만 하는데 제가 29불에 샀어요. 미국에서.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29불짜리 그 크롬캐스트가 가성비가 최고다. 네? 그런 게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가 넷플릭스예요. 전 넷플릭스 3년째 제가 쓰고 있거든요. 7.99달러. 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다 있잖아요. 그 저기 그 바꾸는 거 뭐라 그래? MPB? PBN? 그런 거 있죠. 그걸 다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아니까 그 영어 자막도 다 나오거든요. 너무 좋아. 7.99에 다 해결돼. 그래서 가성비 최고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대구 보고 있는데 그게 CJ랑이 될 거면 아무 상관 없는데 중요한 건 그 티빙이라는 거 자체 있죠. 티빙이나 넷플릭스랑 비슷한 거거든요. 같은 개념인데 결국 그런 애들이 되는 거고 그게 워낙 원소스를 갖고 있는 것도 CJ E&M이고 그래서 그런 같은 하나가래 전형적인 하나가래인데 그래서 여튼 그 저는 그 동네 케이블을 갖고 있는 애들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거는 얘네가 다 갖고 있는데 하지만 그보다는 저는 주목하는 건 티빙 서비스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티빙이 더 커진다는 거죠. 티빙이 됐건 그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들어오건 그 비슷한 게 현대다고 다 많이들 조금씩 하잖아요. 케이블 업체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그게 커진다. 그게 또 하나 부류가 이제 사실 카카오 TV도 그런 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그런 거 누가 일지 모르죠. 그 서비스가 OTT 시장이 커진다. 이게 첫 번째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CJ 헬로비전인데 보면 지금도 적자 산업인 대표적인 적자 사람이 알뜰폰 사람이거든요. 알뜰폰이 우리가 처음 얘기했을 때 보면 제가 작년에 할 때는 45-6만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이제 85만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성훈 대표 어머님도 들어가고 와이프도 들어가고 이런 건데 또 하나 그럴 때마다 데이터 전문 가격제가 이제 18일부터 판매 시작되거든요. 그럼 똑같이 KT나 이런 거보다 한 돈만 원씩 싸요. 저도 그렇게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해서 그게 보면 데이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데이터 다 무료 되겠지만 지금도 그래서 그거가 결국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가 흑자를 알떠 안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알뜰폰 사업이 그래서 내년 목표가 1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100만 명이는 흑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100만 명이 흑자라고. 그래서 그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게 흑자 전하는 시점 그때 주가는 뭐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류는 CJ E&M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CJ E&M이랑 CJ CGV가 둘 다 사상 최고가거든요. 예, 그거보다는 이게 지금 안 올랐고 근데 안 올랐는데 이거 안 올랐는데 그 우리 김성과장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안 올랐는데 외국인 형들 굳이 사는 거. 예, 그게 지금 이거인데 저는 이거 사는 이유는 딱 그 OTT 때문에 산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애들이요. 외국 애들이. 그래서 이거가 장기적으로 볼만하다. 그래서 CJ로 느낌 오죠? 네. 예. 또 OTT. 핵심은 OTT. 여태까지 제가 알뜰폰만 얘기했는데, 왜냐면 넷플릭스에 그 감이 없으시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저도 아시다시피, 이승훈 대표 아시다시피 제가 허튼 돈 쓰는 건 별로 없죠. 네. 제가 술도 안 마시고, 제가 뭐, 담배도 안 피고, 제가 유일하게 먼저 사는 거는 제가 스마트폰 좀 사고, 어? 아이폰 6 나왔을 때, 아, 젠장, 외국에 나온 거 100만원짜리 사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나머지 소비는 별로 안 하는데, 제가 그런 거 믿어도 돼요. 저는 여태까지 정말 크롬캐스트랑, 이거는 크롬캐스트랑 넷플릭스만은 정말 가성비 최고. 제가 7불 99달러를 3년째 내고 있다는 거 보더라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뭘 보고 싶을 때 딱 키잖아요? 그러면 황영리님 보실 만한 걸 딱 추천해줘. 근데 여태까지 그걸 봐서 제가 실망한 게 거의 없어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사람들 보면 그 드라마 추천해주는 거 좋아하는 분도 있고 나한테 사람 되게 싫어하지. 이 자식이 왜 나를 갖다가 추천하고 아 그건 그건 자기 이렇게 되면 돼. 이제 그 선택 안 받으면 돼. 선택 다 있어. 난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굳이 또 하나 이제 약간 말을 해드리면 말을 해드리면 약간 콘텐츠를 원하시는 분들 얘기하면 이번에 센스8이라는 드라마가 나왔거든요. 센스8. 네, 센스8이 워셔스키 남매. 그러니까 형제에서 남매로 바뀌었잖아요. 남매로 바뀌었 남매로 바뀌었잖아요. 그분들이 처음 만든 TV 드라마거든요. 여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배두나 때문에 알아요. 배두나가 8명 중 한 명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저는 웬만하면 엉덩이가 가볍기 때문에 보다 끊다 보다 하거든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한 이틀 만에 12편인가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죠. 빡 흘러나요. 그게 이번에 센스8 또 넷플릭스에 나왔죠. 넷플릭스의 통증이 일주일에 하나씩 보여준 게 아니라 한꺼번에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우스 오브 카드도 저도 딱 1편을 보자마자 아 진짜 그 시즌3까지 한 번에 보게 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김성훈 과장은 이런 걸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아서 본 거고 아, 저는 그런 거 딱 싫어해. 텔레파시로 정신이 연결되어 벌어지는 SF 드라마. 아 그거 저게 저런 거죠. 저게 그 누구야 그 워낙 워처시키 뭐 만들었죠 그 영화 뭐야 매트릭스. 아 매트릭스 그런 개념이라서 그런. 근데 이성훈 대표는 그런 매트릭스를 싫어하는 거거든. 매트릭스는 그나마 좀 봐줄만 했는데 그런 개념이죠. 아, 나는 특히 그래도 이거는 봐줄만해. SF는 그나마 좀 봐. 중세는 아주 짜증 지대로야. 왕자의 게임 그런 거 재밌었고 난 너무 싫어해. 아, 전 이성훈 대표라는 거는 왕자의 게임 얘기 싫어해. 취향이 그러니까 중세 나오잖아. 그럼 현실감이 존나 떨어져. 아 그게 몰입이 안 돼 나는 중세 아, 나오고 막 그, 특히 중세인데 판타지까지 더해져 막. 야, 좀 지대로야 아주 그냥.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소니나 아마존 이런 애들이 이번에 소니도 하나 만들었거든요 드라마를. 네, 네. 근데 그런 드라마 만드는 거가 결국 OTT가 답이다. 네, 네. 근데 OTT가 죽는 거 딱 하나예요. 한 방에 죽는 게 망중립성. 네, 이 오케이가 안 되면 좋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 그냥 망중립성 계속 하는 걸 했기 때문에 또 한 3년 동안 그걸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저한테 CJ 헬로 비전의 이제 모는 CJ ENM인데 그런 관점에서 그런 컨텐츠가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넷플릭스가 아니라 유플릭스를 지금 보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아 유플릭스도 말하는 거 좋죠. 나는 그래서 그게 인텔 스틱 PC가 되게 세상을 많이 바꿀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가지고 다니다가 가방에 가지고 다니다가 띠 꽂아서 쓰면 되는 거잖아 그냥. 맞아요, 맞아요. 그잖아요. 그럴 일이 많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노트북이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키보드하고 어쨌든 노트북 같은 키보드는 게 있으면, 이거 여기다 펼치는 것만 하시면 되잖아.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스틱 PC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그게 핸드폰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렇죠. 핸드폰 꽂아서 쓰는 거야. 그냥 내 핸드폰이 곧 내 PC가 된다니까. 내가 늘 얘기했던 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 핸드폰으로 그냥 PC로 하면 안 되나?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핸드폰이 이제 PC가 뭐냐면은 자판하고 모니터만 있는 거야. 그러면, 어디 가든 다. 그리고 내 그냥 스마트폰 딱 꽂아서 그냥 딱 그 슬롯에다 딱 꽂으면 그게 내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 그대로 있고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스마트폰이 엄청 더 좋아져. 예. 네. 더 좋아져. 그 메모리 좋아지는 거 많이 필요하고 더 좋아지고 크롬캐스트 29불짜리 네.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트로 가서 알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낮아지는 PC 수요로다가 스틱 PC가 대체를 한다 그러면은 네. 그럼 DRAM 수요도 늘어나겠네. 더 많이 늘어난대. 더 늘어나지. 왜냐면은 그 스틱 PC 같은 경우는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금방 바꾸거든. 네. 하다가 그러니까 텔레비전에도 하나 꽂아놓고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없으니까 TV에 집에 가서 하나 꽂아놓고 그거 그냥 해서 그 무선 인터넷으로 그냥 쓰고 그 다음에 또 나는 그, 아 난리 난 김에 이 사람은 웃긴 사람이네. 난리 난 김에 나는 HDMI는 장기적으로 얘기했는데 3주 전에 내가 하려던 거를 딱 받아먹고 먼저 해갖고 나를 롯데키맥 거를 밀어놨잖아. 난 그래서 살아났고 자기는 SK하이닉스 혼자 먹었던 SK하이닉스 그 얘기 해줘야지. SK하이닉스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 뭐야 모건 애들이 통쾌하다 통쾌 모건 애들이 저 뭐야 뭐라 그랬지 모건 애들이 책임져 물어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팔으라고 그래갖고 네. 내려갔는데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기다려. 근데 기다리면 올라와. 이거든. 왜냐면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흔들릴 때 보게 되면은 뭐 SK 하이닉스의 뭐 실적 둔화 이런 게 아니라 맨날 외부적인 이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땠대더라, 뭐가 어땠대더라, 어디서 증설한대더라 이러면서 빠졌기 때문에 저 본질의 가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슈로 빠져서 오히려 지금은 신규 들어가기엔 더 좋고 추가 매수하기도 되게 좋은 자리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추가 매수도 좀 추가 좀 산 다음에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보면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잠시 얘기해 드리면 뭐 제가 뭐 이성훈 대표만큼 알지도 못하지만.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그 모거스탠리가 한 거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PC 수요의 둔화. 그리고 PC 수요가 이제 그 PC 수요가 하여튼 뭐 계절적 수요가 있는데 좀 뒤로 미쳐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계절 기술적인 데라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잠깐만요.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야. 네.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대비 뒤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뭐 맞다를 떠나서 그런 얘기 하는 방이 있는데 또 반대되는 얘기 먼저 하면 나중에 코멘트해 주시면 반대되는 애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전체적인 지수는 뭐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퀄컴이라든가 샌디스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랜드 위주로 하는 그런 거 하는 애들 보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강력히 얘기하는 애들 보면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잘 모르는데요. 윈도우 10이 엄청나게 잘 나왔다네요. 어. 네, 윈도우 10은 가볍다는데? 윈도우 8이 실패했잖아요. 네. 맨날 실패해요, 걔는. 어. 윈도우 8이 실패했는데 이번에 10은 모바일하고 같이 이번에 6월 29일 날 출시해요. 예. 네. 근데 뭐 늦었는지라도 6월 29일이라네 내가 보고 듣기에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PC 수요는 살아날 거다 윈도우 10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역시 우리가 얘기했던 모바일 수요 있잖아요. 모바일 수요가 로버스트하게 더 늘어난다 얘기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가 상당히 리바운드 할 거라고 마이크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떨어졌기 때문에 걔네도 똑같대요. 걔는 나도 유명한데 내가 틀렸다 내가 좆됐다 나도 좆됐는데 나는 안 팔고 난 더 사야 된다 스트롱 바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얘기해주세요. 아니 저는 이제 그 SK 하이닉스를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증설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것도 그것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같이 내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증설하면 SK 하이닉스도 증설하지 않겠니? 그러면 그 자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겠니? 근데 예전에는 SK 하이닉스가 적자 흑자 구조를 반복을 했었을 때 얘기고 그렇죠. 지금은 계속해서 현금을 누적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설해도 상관없다. 2조 단위도 증설한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배당을 안 것도 아니고 배당했나요? 한다고 그랬어요. 아, 아. 그리고 이제 또 저게 보게 되면은 이슈 전혀 문제 없고 낸드 비중을 20%에서 40%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핵심 포인트거든요. 낸드 비중을 늘리는 아, 그 얘기해 주세요. 낸드 비중에 대한 쪽이 지금 20%밖에 안 되는데 연말까지 해서 40%까지 더 늘린다라고 했거든요. SK 하이닉스를. 그래서 그것도 놓고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여전히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 그 얘기해 주세요. 아까 난 그 부분 이제 좀 달랐는데 그 듀얼 카메라가 되면 아 듀얼 카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듀얼 네. 카메라가 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1300만 화소 1300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하이비전도 네. 뭐 800만 화소짜리 두 개 꽂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1600만 화소고 지금 2000만 화소를 G4가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1600에서 2000만 가봐야 사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G가 뭐냐면 2000만 가면서 조리개 들고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1600만이나 2000만이나 개인 일반인들 눈에는 전혀 이게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1300만 원에서 해서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예전에 10년 전이에요 이게 그 면세점에 가서 조리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DSLR로 딱 사진을 찍고 그때 이제 소니 사이버샷이 나왔을 때야. 소니 사이버샷으로 딱 사진을 찍어서 딱 두 개를 보여주는 거야. 어떤 게 좋으세요? 딱 이러는 거야. DSLR 사고 왔겠네. 그냥 바로 DSLR 다 찍었대. 왜냐면 사진이 평면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디지털 카메라는. 네네. 근데 이 DSLR은 입체감이 있단 말이야 사진이. 그렇지. 사진이 입체감이 있어서 DSLR로 찍은 게 진짜 사진으로 찍은 것 같고 출력해놓고 봐도 탈라. 사람이. 그리고 훨씬 더 사람이 잘 나와 예쁘게. 그래서 DSLR 샀는데 이번에 듀얼 카메라를 쓰는 건 뭐냐면은 1300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써도 이게 2000만 화소짜리처럼 나오는데 이미지는 더 좋게 나온다는 얘기. 입체감 있게. 그래서 이번에 듀얼 카메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만큼 메모리가 더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두 배로 필요하다는 얘기지. 아, 저장부터 해야 되니까 일단. 아, 일단부터 버퍼에 올려놓고 써야 되니까. 그럼 말 되네. 그래서 메모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1기가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 네. 듀얼로 가게 되면 아이폰 6 같은 경우는 무조건 2기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 말 되네. 2기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좋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하이소닉도 지금 애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건데 테스트 장비가 예전에 800만 화소짜리 중심이었는데 1300만 으로 넘어가면서 하이소닉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하이소닉 장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MCNX 같은 경우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일부 ISC 같은 건데 ISC 갖고 애들 밀어붙이는데 그건 200만 화소짜리 만드는 그 CMOS 센서란 말이야. 그거는 그게 아니라 여기 노트북 카메라 이런 거나 아니면은 진짜 주차 후방 카메라 이런 거 잠깐 쓸 때 안 좋은 거 쓰는 거고 진짜 그 무인자동차 있잖아요. 그렇죠. 무인자동차 이런 거 하려면 듀얼로 들어가서 제대로 판독. 무인하면 정말 그래야겠네. 네, 무인자동차는. 네. 아, 그래서 말이 나면 잠깐 해드리면 그 아까 그 고도 듀얼도 듀얼이고 네. 그 아니더라도 지금 요즘 핸드폰에 자,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거는 여전히 젠폰 2거든요. 젠폰. 어. 젠폰 2 4기가 네. 4기가 짜리가 이번에 세일해갖고 279달러만 했어요. 젠폰이 그, 네. 그 뭐냐면 어쨌든 윈도우 10이 모바일에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글하고 애플도 긴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근히 네. 은근히 저는 딱 모르더라도 트렌드를 보잖아요. 네. 미국에서 보면은요, 그 윈도우 폰 쓰는 애들이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윈도우 네. 윈도우 10이 그러니까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엄청 가볍게 나왔대요. 그리고 태블릿이랑 네. PC 같이 뛰었다면서 하이브리드 말씀 네. 그러죠. 그 말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나도 이번에 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아, 그리고 바꿔볼까 그리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윈도우 10으로 LG에서 그 듀얼폰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얘기 나오는 거가 이번에 하반기 9월에 또 섹시한 HTC에서 듀얼폰 카메라 나온다거든요. 그거가 또 시장을 또 깜짝. HTC요? HTC는 네. 뭐 원래 만들었어요 듀얼 카메라. 아니 근데 아, 듀얼 폰 카메라인데 엄청 또 좋은 거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건 실패했던 거고 HTC도 그 나왔다가 이제 그 사양이 너무 낮아갖고 그 너무 일찍 시도를 한 거지. HTC가 시장 처음으로 작년 가을에 DJI 1300만 원짜리 한 거거든. 네. 그래서 걔네가 빠르다고 카메라 쪽에 카메라. 걔네가 카메라 원래 듀얼 카메라를 먼저 썼어. HTC에서 근데 망했어. 왜냐면은 화질만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했는데 400만 화소짜리 두 개 꽂았으니까 실패했지. 일단은 처음에서 면지 몰라도 약간 좀 처리가 떨렸지. 좀 조잡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패했던 거고 이제 거기서 한번 이제 당했으니까 이번에 다시 또 뭐 10시 일반은 그래서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서 10시만 연락 무슨 말이 아니잖아. 나 아파 죽겠는데 씨발 말 소리 나오게 하고 있어 이씨. 아이 무쌍무식한 새끼 이거 이게. 아니 나 요즘에 나만큼 날아가는데 난 자꾸 경건하다 그래서 날아갈까. 나는 경건하다는 거 나보고 경건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고만장하다는 뜻인데 나보고 자꾸 경건하대.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경건해 내 경건하게 이씨. 알고 보니 겸손이었어. 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는 자기랑 해갖고 자기네끼리 제가 또 출장 가니까 자기네끼리 해갖고 네 강삼생이랑 네. 지금 얼굴 빨간데 지금? 나 지금 열나는 것 같아. 그러네 이거.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 때문에 소리 질러서 그래. 뭐.